우리나라의 함북도 북부 피해 복구가 마감 단계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무산군 피해 복구에 돌쳐나선 군인들은 남산 노동자구 성천수 제방공사를 단 4일 동안에 결속했으며 주초 풍산 사이를 비롯한 수십 리 구간의 도로 복구를 끝냈습니다. 군인들은 사골리의 20여 정부 농경지 복구도 성과적으로 해제했으며 수만 평방 미터의 소층, 단층 산립지구의 정리도 번듯하게 해놓았습니다. 회령시에서는 인민군 장병들이 기계화 수단들을 집중해서 덕흥제방공사, 망양제방공사를 비롯한 두만강제방복구와 하천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회령천과 령천천의 제방공사를 맡은 군인들은 역량을 총집중하여 제방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했습니다. 시안의 근로자들도 유선제방과 인계제방을 비롯한 제방복구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원성군에서는 도급기관 건설자들이 82호세대의 단층 산림집들을 새로 일도 세웠으며 연사군에서는 도안의 시군기관기업소 돌격대원들이 수십 동의 공공건물 건설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